찢어주는 일 네 말이면 듣는 나라서 잊어달라는 그 부탁까지 들어주네요.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는 못된 그 바람까지 담아두네요. 함께 채우던 일기장 그 안에 사진도 내 왼손에 어울리던 우리 반지도 버리고 오는 길 참고 있던 지친 가슴이 울음을 터뜨려 벌써 미안하네.